오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 새벽 기도는 영적인 충전이다. charging, 충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새 차라도, 가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갈수 없는 것처럼 또 한 번 넣어가지고 되지 않고 또한 며칠 쓰거나 일주일 쓰게 되면 가스가 떨어지면 다시 리필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충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적 충전이라는 건 새벽의 비밀입니다. 주일 예배 역시 이 예배에 와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새로운 영 충전을 받아가지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이 성전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건, 기도란 건 충전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율입니다. 영어로 튜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음악회를 하거나 연주회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음악회 하루 전날이나 혹은 음악회 하는 그날 아침에 여러분, 피아노나 악기를 절대 음감에 맞추어서 조율을 한 후에야 비로소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절대 진리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을 통해서 내 생각과 계획을 맞추는 조율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삐뚤어지고 느슨해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조율해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방향대로 가도록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란 건 충전이요, 조율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의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국말에는 뜻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래의 영어 성경을 보면 Thy will, Thy kingdom, Thy name, 항상 주님, 당신의 이름, 당신의 왕국, 당신의 뜻,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각자의 뜻이 나름대로 다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꿈과 야망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주님께 나의 뜻을 버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주기도의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주여, 내가 가진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고백에 나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직선상에서 부닥칠 때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피하길 가능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저에겐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내 뜻을 걷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길이 있고 그럴 때 이것이 충돌이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 주기도문처럼 내 뜻을 걷고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가 내 뜻을 걷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디사이플, 제자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내가 그 길로 행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그 원리대로 프린시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인생 매뉴얼이요 인생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세상 풍조는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는 가고 설할 때는 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 신앙상담을 일주일에 보통 한 네다섯 명 전화를 받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자기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말씀해 주보시죠. 자, 한 예를 한 세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믿는 처녀가 어떤 남자와 사귀는데 사람의 인물도 잘생기고 학벌 좋고 또 직장과 조건이 참 좋은 청년인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질 않아. 그래서 이 불신 청년이 자기를 좋아해서 결혼하자고 나에게 청혼을 해왔는데 내가 결혼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눈 딱 감고 그냥 결혼할 것인가 조건만 보고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 여러분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해답이 성경에 바이블에 바이블 세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를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도무지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이런 것은 물어보나 마나 기도하나 마나 이미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또 상담 전화를 하나 오후에 받았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내가 등록하려는 그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도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 교회에 등록해도 안 되겠는가? 이런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은 하나님은 많은 죄 중에 이 우상 숭배나 동성애를 이 두 가지 죄를 가증하다. 영어로 abominate. 아주 abomination. 아주 이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것으로 영어 성경에는 영어 단어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가장 악하고 구역질나고 토하여 내치고 싶은 혐오스러운 죄가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그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동침을 하는 이런 그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혐오스러운 죄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게 되면 저한테 카톡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내라 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 연방정부도 보내는 것인지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걸 하게 되면 잡히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그거 목사님 빨리 반대하는 것을 제가 저도 반대하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바로 보냈어요. 뭐 그 교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괜찮은데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와 목사는 어디 소속이 됩니까? Belong to the presbytery. 그 노회 그리고 그 denomination, assembly 총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어느 교단에 들어갈 때는 그 교단의 교리와 닥트린 교리와 이 모든 걸 다 어그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교단은 결국은 교단 총회가 모일 때는 동성애자가 성찬식을 인도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제 양심적으로 당신이 질문을 해왔으니까 하는 것은 그런 줄 알면서도 뻔하게 알면서도 계속 그 교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동참죄에 빠지는 것이다. 기차를 타고는 여러분 저 부산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자기는 글로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내가 속한 기차는 벌써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려니까 희생이 크니까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당신 질문했으니까 제 개인 목사 양심적으로는 볼 때에 그 교회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과거 목회할 때 문아무개란 CCC 출신인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지금 아기가 뭐 이제 벌써 이미 한 살 반 정도 됐는데 또 임신을 했어. 그 부인도 직장 생활하고 이 친구는 또 인슈런스 보험회사 또 직원인데 부부가 다 바빠요. 다 바쁜데 또 임신이 됐어. 이거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된 거야. 배가 불러오는데 불러오기 이제 임신 한 2, 3개월 돼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는 그 부인이 나는 이거 지금 원하지도 않았고 또 아이를 가질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나 그냥 낙태하겠다. 그 CCC 출신의 문 형제는 그럴 수 없지. 그런데 나중에 부인이 혼자 가서 덜렁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충돌이 됐어. 여러분 그 미국에 그 어볼션 낙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제일 먼저 그 보게 되면 프로 초이스가 있고 프로 라이프가 있어요. 프로 초이스가 뭡니까? 선택권 우선. 그 뭡니까? 아기를 가진 그 베이비를 가진 그 어머니에게 절대적인 선택권이 있다. 이게 프로 초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 라이프는 그 선택권의 우선은 그 아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아이에게 우선권이 있다. 여러분 프로 라이프가 맞습니까? 프로 초이스가 맞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프로 초이스가 아닙니다. 이미 그 아이 어머니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 선택권 우선은 어머니에게 달린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이미 생명이 돼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모르고 만약에 그런 일이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떤 사람은 강간을 당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애가 생겼을 할지라도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여성도가 있는 걸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런 문제 속에서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중요한 건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수 있다. 분별해야 돼.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자꾸 매뉴얼로 해서 자꾸 읽어나가야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이미 쓴 이어령 박사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자기 딸 이민아 변호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민아 변호사는 이 LA 출신이지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이 한 여인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계속 줄을 이어서 따르는가. 결혼을 했는데 5년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얼마 후에 갑상선 암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자폐아로 판정이 됐어요. 이 자폐아를 또 고쳐보려고 에릭 홀자펠 목사에게 치유사역자 통해가지고 또 이게 기도도 받고 그 나중에 그 자폐아가 많이 치료가 됐어요. 나중에 또 망막상실로 인해가지고 생명의 위기가 왔어요. 26살 난 큰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됐어. 이제 고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건강해지는가 해서 그도 에릭 홀자펠 목사와 함께 치유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또 말기 위한 판결을 받아서 결국은 그는 53세에 3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죽게 됐는데, 그래서 아픈 그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와 가지고 그 딸을 위로하고 곁에서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딸의 그 고통하는 걸 쭉 아버지가 무신론자였던 이 여령 박사가 지켜보면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아버지가 회심하게 된 건 망막 치유나 갑상선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건 그것만이 아니고 딸의 모든 삶의 과정, 천국과 지옥을 드나드는 치열한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딸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딸은 내보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썸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만 믿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가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 전도자가 됐고 변증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가능하면 아침마다 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잘못된 걸 튜닝해 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도록 이렇게 바꾸어 준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자꾸 드려야 돼.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God-centered life. 여러분, 장로교 신학의 핵심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당자가 변화된 것은 철저히 내 중심, 내 뜻, 내 야망, 내 꿈.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같이 있을 때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좀 멀리 세상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꿈을 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Father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한몫 챙겨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1년 후에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빈곤과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에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지정신이 들어요. 이 탕자가 지정신이 들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처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할 수 없겠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봐주소서. 그랬을 때에 무슨 말하느냐 그러면서 아들의 위치를 다 회복해주고 다시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국말에는 이름이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Thy name,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그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면 내 나라가 아니라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철저하게 주기도문에 여러분 요청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다음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내 필요를 그 다음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엔지니어를 공부했고 꿈꿔왔던 사람인데 제가 대학생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른다는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21살에 내 뜻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것처럼 내 야망과 내 길, 내 뜻, 내 포부 이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뜻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스케줄과 내 모든 걸 일단은 접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제 처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 때도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 만나서 한번 미국 가는 건 뭐 바람도 쐴 겸 다 가는데 미국 가서 좀 영어도 배우고 미국 문화도 배우고 해서 또 미국 목회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제 속에는 미국 와서도 한 10년 동안은 제가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제 계획을 딱 스케줄 딱 잡아가지고 한 10년 후에 정도 딱 그 한국에 나가거려. 근데 아이들이 이곳에서 크고 청소년을 자라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한국에 나갈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 중에 그 뜻을 접었어요. 제가 또 한국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또 이 성도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그부터 한국 목회의 꿈을 10년 후부터 접고 비로소 이민교회 목회자로 이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도 보면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길과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낭송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권의 선교 헌신하는 서대반 선 박사라고 했는데 이분은 한 번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미국의 모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 초청을 받아 확실하게 이제 컨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한 도시에 잠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머무르면서 뭘 보았는가 하면 그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 한 600명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그 교회는 그쪽에는 한국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교역자도 없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서 박사는 대학에 가서 교수하는 직업을 포기하고 네가 이 지역에 있는 외로운 이 미군과 결혼한 여성도들에게 교회도 짓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작은 의류점을 개업해가지고 옷을 팔면서 미군과 결혼한 외로운 한국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1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도 세우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줬어요. 그 후에 서 박사는 중국의 유명한 사회교육연구원의 교수로 또 청빙을 받아서 현재 중국에 가서 강의도 하면서 중국 조선 동포들과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꾸어서 내 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는 순종할 수 있겠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런 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이, 섭리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잘 번성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 직전에 이를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제 부친은 한창 최고 절정의 목회 시기에, 교회가 부흥되고 목회 시기에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6개월 만에 모든 목회를 다 내려놓고 사택도, 그리 되니까 이제 사역을 그만두니까 사택도 비워줘야 되니까 목회자가 가정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난감한 경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또 목회자 가정을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상처를 입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정돈시켜 주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경우에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704년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었죠. 생각보다 처참했어요.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캐톨릭과의 싸움이죠.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에도 이 전쟁 때문에 전염병, 가난에 지친 가난한 영혼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회하던 벤자민 쉬몰크라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하루는 신방을 다녀오는데 자기 집 가까이 오자 사택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화재가 난 걸 발견해가지고는 빨리 가보니까 두 아들이 불 속에서 결국은 타 죽게 됐어요. 그는 수일 동안 부부가 침식을 패하고 먹는 것도 그만두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 어쩌면 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를 주시면서 그 기도를 시로 옮겨놓았는데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